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을 멸하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너희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은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임할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0절부터 15절은 이 언약의 이 모압 땅에서의 언약의 대상과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임할 저주에 대해서 또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펴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우며 그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과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객과 그 모든 종들의 얘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자 외에는 인구의 수로도 카운트하지 않았던 이 여자들과 아이들도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 손님들과 그들을 섬겼던 종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단지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자로 구성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혈통과 성, 그리고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앙적 이스라엘, 예수님을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인종차별이 사회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세상은 자신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또 멸시하기도 하고 또한 존귀히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누구도 멸시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자신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함부로 짓밟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뿐만 아니라 여와 유아와 아내들 그리고 객과 종들까지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시며 이 언약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지체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인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또한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도 그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요, 통치자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자라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수많은 기적들을 목도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의 통치자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들을 하고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우리가 목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로 여기고 그분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충성되게 따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통치자로 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단지 이곳 모압 땅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서 있는 자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미 이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이나 이 시내산 언약이나 또한 모압 평지에서 맺으신 이 언약이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맺은 그 언약이나 이 모든 언약들은 본질상 동일한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내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언약이 각 시대나 대상에 따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또한 강조되는 것이며 이곳 모압에서는 모세와 함께 이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압 땅에서 세운 이 언약은 단지 광야의 이 새로운 세대들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시간이 그 지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임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여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16절부터 21절은 이 말씀 후반부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닥칠 그 저주를 그 멸망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하였으면서도 또다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상의 숭배에 빠지게 될까 하는 의문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사리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바로 애굽에서 우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은 가득한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배웠던 것이 이 같은 습관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쉽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 이 우상 숭배는 과거에서 애굽에서부터 배웠던 못된 이 옛 모습의 습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에돔, 모압, 이 아모리 족속들을 통과하면서 진행하였는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보고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이 우상들은 눈에 보이니까 이 보이는 우상들의 섬기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모세는 너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다른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들도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각자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우상 숭배들을 또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지금 강한 어조로 마지막으로 또 경고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보고에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초에는 독이 있고 쑥은 굉장히 쓴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독초를 마시거나 쓴 쑥을 먹을 것과 같을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열매에 불과하고 문제는 그 뿌리인 것입니다. 그 뿌리. 독초 안에 있는 그 뿌리, 쑥 안에 있는 그 뿌리. 그 뿌리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이 뿌리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뱀에 물리고 역병에 죽게 되고 또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고 또 왜 이 악한 이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성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 적과 꿀이는 그 땅에 기근과 또 역병과 또 침략이 있고 급기야 이 아수르와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나중에 포로가 되는 그런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초와 쑥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국가를 다시 세우긴 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타이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이 죄의 뿌리로 인하여서 독초보다 독하고 쑥보다 더 쓴 이 유대의 역사, 이 죄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초와 쑥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첫째는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라고 이야기해요. 떠나서.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내 삶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 이것들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둘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최고로 섬기고 따르기보다 이 세상에서 내 명예와 내 물질,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절 말씀처럼 그 마음이 완악하여 스스로 평안하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속에 스스로 복을 빌어서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있는데 넌 그것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난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는 독초와 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이러한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진노의 물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셔서 진노의 불을 부으셔서 모든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도 지워져 버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들을 보았고 내가 그것들을 먹었어. 나는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을 때 내가 그때 나가서 싸웠어.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 이 독초와 쑥의 이 쑥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노아에게 물어보면 노아는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물의 심판, 홍수 심판 가운데 물에 둥둥 떠다니는 수많은 시신들을 가르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살릴 수 없었던 그들을 가리킬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의 연기를 가리키면서 저게 바로 독초와 쑥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것이죠. 모세에게는 고라, 다단, 아비람을 삼켜버리고 갈라진 땅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바로 독초와 쑥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그가 보았던 불과 유황으로 영영이 타는 불못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바로 독초와 쑥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독초와 쑥의 뿌리는 더욱더 자라서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초와 이 쑥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슬프게도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이상 이 죄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 뿌리를, 우리 안에 박힌 이 죄의 뿌리는 뽑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셔야 할 독초를, 우리가 삼켜야 할 이 쓴 쑥을 대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뿌리를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원죄의 뿌리, 이 죄의 뿌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생명의 새로운 그 뿌리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심어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뿌리에 이 순종이라는 걸음을 줄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라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독초와 쑥뿌리에 불순종이라는 그 걸음을 계속 줄 때에 우리의 옛자는 더욱더 커져서 저주와 멸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의 뿌리에 순종이라는 걸음을 계속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실제로는 황량한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도록 하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를 여기며 그분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또 섬기며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이른비와 또 늦은 비로 그 황량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땅은 황량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기근과 역병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황량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황폐하게 느껴지세요? 여전히 이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인해 삶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놀라운 은혜의 언약에, 그분과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십시오. 그때 독초와 쑥뿌리로 인하여서 황폐해진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이 생명의 뿌리를 통하여서 적과 땅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변화시키시며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